괴뢰 호전광들이 11월 6일까지 조선 동해와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합동 상륙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전쟁 불장난의 호전광들은 이지수 구축함과 상륙함, 서해함을 비롯한 10여 척의 괴뢰 해군 함종들, 육군, 해군, 공군의 군용기들, 장갑차 30여 대, 수천 명의 해병대 병력, 그리고 민간 선박들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제 침략군 해병대 병력도 여기에 참가해서 괴뢰군과 상륙작전 절차를 숙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합동 상륙훈련 시작과 때를 같이해서 울산과 경상남도에서 비상대비계획 점검과 상황조치연습, 주요 전쟁자원 실지 동원훈련 등을 획책한 충무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편 괴뢰 1군단도 관하 전체 부대를 투입해서 5일 동안 경기도 고양과 파주, 양주, 연천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